춤을 춰야 월급을 줄까. 착하게 산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. 간소리 치면서 독하게 살아야 감인 세상이야. 살 수 없네. 20년 벌어봐도 다를 건 없지.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어디 있나. 계약서에 내 이름은 아직 을이라네. 열심히 산다고 아무나 부자 되진 않아. 부모님 잘 만나 편하게 사는 게 값인 세상이야. 꼴값이야 누가 값이야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. 오늘은 값이지만 내일은 일이 되는 요지경 같은 세상이야. 조심해 그러다 다쳐. 한방이야 누가 의리야 좋은 날이 돌아올 거야.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최고 나도 최고.